모두 잘 될 거란 내게 말해줘. Stand up, sing for me. 그만큼 더 크게 노래해줘. Stand up, sing for me. 많은 것들이 변하고 알 수 없게 되어도 뿐이 내 삶에 나 후회는.